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은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신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그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에서 어떤 영원하고 참된 이익을 찾는 것,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하심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어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셨던 일, 그리고 오늘도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과 뜻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들을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 참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진정으로 만족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깊게 깊이 누리며 살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아이들을 키우고 운동을 하고 교실에서 배우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일하고 가족들과 즐거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또한 확인하게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분의 선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만이 앞서서 언급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삶의 부분부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를 그의 뜻 가운데 그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고 인정하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혼란스러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사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잘 하나님이 다스리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보다 공의가 시행돼야 할 곳,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밝히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재판과 법정에서 오히려 악이 존재하고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가 횡행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사를 결국 다스리고 각각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악이 함께 공존하고 의와 불의가 뒤죽박죽으로 뒤섞일 수 있는가? 더구나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해서 더하거나 감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해 아래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고 과연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백한 자들이 죄인으로 몰리게 되고 죄지은 사람은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스러운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 당연하다시피 한 것이 우리나라의 법정이고 또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올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그 불합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인가? 모든 것을 언제쯤 올바르게 돌려 놓으실 것인가? 그런 의문과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점에서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질문과 의문에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의 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다 그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계획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을 뿐인 것이죠. 심지어 성육신으로 그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고 영광스럽게 된 그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가 가득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 사실에 여전히 날마다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은 더 흥황하는 것 같고 약한 자들은 더 억압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솔로몬은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짐승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가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은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아멘. 솔로몬의 갑작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엉뚱해 보이지만 솔로몬의 의도는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의를 원하고 모든 것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불의와 그 죄악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솔직하게 돌아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불의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한 뭐 과속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걸리게 된다면 그냥 그것을 한번 넘어가 주기를 바라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자비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깨달음은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원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가 당장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죽음의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다는 면에서 짐승과 다름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생들, 즉 아담의 자손들에게 그들 자신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시도록 이 모든 일들을 두신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냐? 바로 그의 심판을 미루심으로 우리가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임을 확인케 합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며 짐승과 다름없는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의를 미루시는 것입니다. 짐승은 정의, 즉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인간에게는 짐승과 달리 도덕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참으로 짐승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한 만행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금니 아빠라는 이슈를 아시지 않습니까? 장애인 딸을 이용하여서 호화를 누리고 또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짐승도 하지 않을 그런 짓들을 인간은 하기도 합니다. 악은 갈수록 활기를 치는 것 같고 노아의 때처럼 심판이 곧 임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 3장 우리 어저께 살펴보고 또 오늘 살펴보는 이 3장은 많은 부분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역할 수 있고 짐승들 그리고 흙이라는 이런 용어들도 다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자연을 또 짐승을 다스리는 특별한 역할을 주셨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짐승, 즉 뱀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 저주를 내렸죠.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세상의 혼란스러운 저주받은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이며 그로 인해서 인생들이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아주 간단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함으로 인간과 짐승들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왜 그들과 다름없는지를 설명하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과 동일하게 죽는다는 점이죠. 본래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죽음은 짐승과 인간을 동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왔던 그 흙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누구이랴. 아멘. 솔로몬의 질문은 결국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아냐 라는 질문과 또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알게 해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답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뭐 진짜 인간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의 한계에서는 한계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추측하는 것이나 혹은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을 우리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짐승과 다르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작은 사소한 그 선물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웃들과 무자비하게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그 열매를 평온하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사실 본 모습이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은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을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참다운 인생으로 참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간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짐승과 다름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현실과 또 우리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정말 더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이라는 그 마음을 두시고 또 그 영원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정말 그런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 짐승과 같이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그러한 멸망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 참된 인간다운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